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디 가나 내 사랑아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질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원하게 되자